오늘을 위해서 나 잠을 기다렸죠. 그때 내 것 되기 또 소망하고 바랬죠. 숨식으로 프로포즈를 할까, 아는 생일 날 깜짝 파티를 할까. 나 두근두근 설레던 그날이 오늘이죠. 그때는 나의 비밀 girl, 그때는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때는 나의 lovely girl, 그때는 나의 비밀 girl. 내 눈을 봐요, 대답할 수 있나요 그대. 나 전화는 볼까 하는 시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꽃을 줄까 반지를 내밀까 고민하던 나의 주. 그때는 나의 비밀 girl, 그때는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때는 나의 그때는 나의 pretty girl. 내 눈을 봐요, 대답할 수 있나요 그대. 나 청혼하는 거예요. 세가지 주문이라도 또 네가지 그치긋해진다고 해도 그대가 안아줘요. 미안하고 또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줘서.